살았던 세상 잡힐 듯 가깝지만 마음을 자꾸 흔들어 다가가려 해도 아득한 그곳 깨질까 두려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요함 속에서 난 너를 기다려 멈춰버린 시간에 지워져 가는 내가 지치지 않게 혼자는 이곳은 하나뿐처럼 소란해 언니가 필요해 그 어디 걸어 데려가줄래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아까지 두 명이 버진 기억 두 손에 꼭 쥐고서 다가가려 해도 이미 안 그고 닿을 수 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요함 속에서 난 너를 기다려 멈춰버린 시간에 지워져가는 내가 지치지 않게 혼자 있는 이곳은 하나뿐처럼 소란해 언니가 필요해 그 어디 걸어 아프다 해도 위험하다 해도 난 너를 기다려 선명하게 빛나는 그 순간이던 너의 그 표정까지 혼자 있는 이곳은 새벽